50 languages. 94. 94. أدوات الربط. رقم 1. 접속사 1. 접속사 1. انتظر حتى يتوقف المطر.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انتظر حتى أصبح جاهزا. 제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انتظر حتى يعود.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سأنتظر حتى يجف شعري. 저는 제 머리카락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سأنتظر حتى ينتهي الفيلم.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سأنتظر حتى تصبح الإشارة خضراء. 저는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متى ستسافر في إجازة؟ 당신은 언제 휴가를 가요? 당신은 언제 휴가를 가요? قبل أن تبدأ العطلة الصيفية. 여름 휴가철 전에요? 여름 휴가철 전에요? نعم، قبل بداية العطلة الصيفية. 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요. 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요. أصلح السقف قبل أن يأتي الشتاء.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수리하세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지붕을 수리하세요. اغسل يديك قبل أن تجلس إلى الطاولة. 테이블에 앉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테이블에 앉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اغلق النافذة قبل أن تخرج.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으세요.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으세요. متى ستأتي إلى البيت؟ 언제 집에 올 거예요? 집에 언제 올 거예요? بعد الدرس. 수업 후에요? 수업 후에요? نعم، بعد انتهاء الدرس. 네, 수업이 끝난 후에요. 네, 수업이 끝난 후에요. بعد أن تعرض لحادث لم يعد قادرا على العمل. 그는 사고가 난 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고가 난 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بعد أن خسر عمله سافر إلى أمريكا.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에 미국에 갔어요.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에 미국에 갔어요. بعد أن سافر إلى أمريكا أصبح غنيا. 그는 미국에 간 후에 부자가 됐어요. 그는 미국에 간 후에 부자가 됐어요.